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22일 박근혜는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사죄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고도찼다고 하면서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박근혜를 구속할 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21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의 만고 죄악을 따지고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